몇 해가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본 그 단골집 잊고 살다 불현듯 며칠 전에 생각나 찾아가 보니 it was gone. 그곳엔 휴대폰 가게가 언제나 제자리였듯 들어섰더라. 구석벽에다 새겼던 너와 내 이름이 있을 곳엔 신제품을 광고하는 LED. 정말 재밌지. 내 통화 목록이 온통 네 이름이었을 때가 있었고 얼마 전 네가 그리워서만 지적거리다 떨어뜨려서 바꿀 때가 됐는데 하필 거기였어. 세월이 빠른 건지 내가 느린 건지 쫓아가기 힘드네. 세상은 자꾸 변하고 변하지 않을 사람 하나 찾기 힘드네. Damn. 어디로 어디로 너와 내가 머문 곳으로. Cause I wanna go back. Man, things don't change. 김건모 돼지 보이스 전람회가 흐르던 곳에 울려 퍼지는 trap. Man, things don't change. Things don't change. 꿈이 전 재산이던 내 스무살 언저리 지갑 속에 늘 가득해 한숨과 걱정이. 술 한잔 짓게 생각나는 밤 잤던 그 포차에서 위로 봤던 젊은 날 오늘따라 생각나 차를 돌렸네 한참. 잊고 있었네 몇 년씩이나 시간 참 빨라. 도착할 때가 되니 벌써 짐을 삼긴 해. 저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면 그 자리인데 줄 지은 가로수 텅 빈 벤치 몇 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과 매끄럽게 정리된 보더 블럭 내게만 낯선 저 풍경이 서 있었지 내 추억을 밟고서. 영원한 건 없기에 언젠가는 나 역시 무심한 세월에 저편에서 서서히 먼지 덮여가겠지. 날 기억하겠지. 여긴지 저긴지 어딜 가야 나의 길인지. Cause I wanna go back. Man, things don't change. 언제나 비가 오면 에픽하이가 흐르던 곳에 울려 퍼지는 trap. Man, things don't change. Things don't change. 영원한 건 없어 세월에 간 건 너 손 흔들게. Some things don't change. 영원한 건 없어 또 세월의 담 넘어 기다릴게. 네가 다시 내 이름을 불러주면 I can't.